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. 부디 너를 향해 부는 이 마음 어떡하니. 빗방울이 머리 위에 떨어지듯 피해지지 않는 맘이 서글퍼져. 가끔은 널 보면 그저 바라보다